HUBS. 허브스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학우 여러분. 여긴 하루의 소식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허브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전국, 그리고 세계 곳곳에선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네요. 저희 허브스 브리핑에선 바쁘실 여러분들을 위해 중요한 뉴스들만 콕콕 집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 검찰의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언론사 압수수색 사건입니다.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과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해드릴 두 번째 소식은 친딸 및 조카를 성폭행한 친부와 관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들의 입장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들 만나보러 가실까요?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기획했다는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인터뷰 또는 관련 보도를 내보낸 언론사를 상대로 검찰이 지난 14일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중입니다.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김 씨와 2021년 9월 15일 진행한 인터뷰가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여기에는 대장동 사업 관련 조우영 씨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알선 혐의 수사가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에 의해 무마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이로 인해 신 씨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하면서 취재 및 보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자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 측은 변호인 입회 문제 등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에 저항 중입니다. 한편 뉴스타파보다 앞선 지난해 2월 21일 JTBC는 또 다른 대장동 조 씨의 불법 대출 혐의 사건에 관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여기에는 윤석열 당시 주임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넘겼다는 의혹이 담겼습니다. 뉴스타파와 달리 현재 검찰은 JTBC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이를 대장동 일당과 엮어 대선 직전 후보자에 대한 의도적인 허위 사실 공표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20대 A씨 자매는 친아버지 B씨를 10년 넘게 지속된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또한 자매의 친어머니는 10년간 이 사실을 외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자매의 탄원서에는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으로 엄청난 고통 속에 겨우 생존해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렇듯 피해자들은 친부와 친모 아래 하루하루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자매 중 둘째 딸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만지는 느낌에 눈을 뜨면 친부가 내 옆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수사를 통해 B씨가 친딸 둘과 조카까지 3명을 15년에 걸쳐 18차례 성추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지속적으로 친어머니에게 이에 대해 구제 요청을 했지만 그는 이 사실을 묵인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친족 간 성범죄라는 점을 감안해 실제 피해는 더 많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9월 15일 허브스 브리핑에선 검찰의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언론사 압수수색 사건과 친부가 친딸 및 조카를 15년간 성폭행 사건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내일도 허브스 브리핑은 유익한 소식들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9월 15일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종일에 걸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에는 비가 조금씩 내리겠지만 오후 내내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니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특히 오후 4시에서 5시로 넘어가는 시점에 최대 강수량 7mm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요 근래 환절기로 접어든가 동시에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최고 기온은 25도, 최저 기온은 22도로 일교차가 크지는 않습니다. 또한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상 느껴지는 더위는 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대비 최고 기온이 4도나 떨어진 만큼 어느 때보다 체온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날씨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포터 김지윤, 아나운서 배윤, 그리고 엔지니어 윤리경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8 UBS